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에 만나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제시리입니다. 아, 오늘은 건강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잠깐 음악 네,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왼 오른쪽 뇌가 다치면 사지를 다 못 쓴다고 이 말씀하신 거죠? 예, 오른쪽에 그것도 다가 아니고 앞에 부분, 프론트. 네. 그러니까 전옆. 네네. 근데 부분적인 것이지만 거기만 다치면 네. 사지가 마비가 오는 거고. 아, 네. 또 왼쪽에 있는 전체. 네. 여기 전체 이게 반구 전체죠. 네네. 반쪽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다치면은 네. 그러면 말을 못해요. 아. 그래서 목사님 저희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네. 저희 언니가요 예전에 이제 이 뇌에 혹이 막 있어서 수술한 네.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술 혹을 다 제거했는데 이 앞 부분은 너무 시신경이 많다고 그래서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눈 한쪽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요. 예. 눈 한쪽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이라는 건 레티나 저장 망막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혹이 이 시신경을 눌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네. 내려오는 시신경 줄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눈에 저 신경이 분포되는 것이 전체 70%를 차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처럼 이 뇌에서도 이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은 취신경, 올팩토리, 이 저기 냄새 맡는 거 제곡대기 있어요. 아. 이제 앞에 그 전엽 중에서 네. 그 다음에 밑에가 눈이에요. 아. 옵틱 노브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옵틱 노브가 이제 시신경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또 교차를 합니다. 예? 카이에스마 해가지고 서로 이제 교차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안신경, 예, 그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눈 눈동자 신경이에요. 아, 예, 이제 그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네. 이 뇌에서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단 단계적으로 있어요. 아, 네. 예. 예. 하긴 네. 지금 그 뇌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손해를 이제 비롯해서 이제 전엽 또 후엽 또 측두엽 또 프라이트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제 부분마다 이제 그런 거 있고 네. 척추를 조금 내려가 보면 네. 척추는 신경이 31쌍이 있어요. 31쌍. 예. 예. 그러니까 뇌는 몇 쌍이라고 그랬어요? 12쌍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예. 뇌에 있는 그 저기 퍼레퍼럴하고 예, 말초 신경은 주로 얼굴과 목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신경이 12쌍이 있는데 네. 쌍이에요. 네. 양쪽으로 나오니까. 아. 12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쌍만은 위로 내려오고 나머지 11쌍은 전부 얼굴 주로 얼굴과 목에만 관여해요. 그게 마지막에 그 지금 저기 그 한 쌍이라는 것은 메이거스 넘버 10번째 신경입니다. 네. 미주 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 하나만은 이 앞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이 저기 가슴을 통하고 네. 또 배를 통해 가지고 위로 들어갑니다. 미주 신경. 그 미주 신경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염산을 분비시키는 뇌입니다. 그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자율신경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아, 10번째 신경 뭐 작동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율신경 오토노미어스 너버가 시스템 돼가지고 우리가 뭘 먹으면 이 안에서 저절로 10번째 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음식 들어가니까 염산을 위에다가 분비해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네. 자율신경으로 자율적으로. 목사님 그러면요 정말 정말 사소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밥을 먹었을 때 소화 안 될 때 있잖아요. 체했을 네. 때 네. 그럴 때 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 연관이 안 되는 게 있겠어요. 신경은 서로가 다 긴밀하게. 아까 그 열 번째 신경이 연결돼서 네. 그런 건가 해서요. 열 번째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열 번째하고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열 번째 신경은 미주 신경, 메이거스 너브라는 것은 이 크레니얼 너브, 이 뇌에서 나 열두 신경 중에서 열 번째 신경으로서 염산을 이제 분비시키는 건데 밥을 먹으면 염산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소화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왜 염산이 나오는 거 아니? 들어오는 음식 중에서 박테리아나 또 뭐 바이러스, 곰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아무리 깨끗이 씻고 끓이고 해도 어떤 데 보면 이제 숟갈도 먹고 숟갈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기 네. 깨끗해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기 떠다니는 공기에 박테리아든가 먼지 이런 것들이 보면 미세한 것이 거기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참 그것까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시 들어오면은 뭐 소화 분비계 해가지고 3대 영양사를 분해하고 해도 이런 박테리아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산이 있어서 강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열 번째 신경이에요. 아. 그것이 바로 크레니얼 러브 뇌의 열두 신경 중에서 열 번째 신경이라는 거예요. 열 번째 신경. 네. 자, 우선 이제 대강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뇌에서 내려가가지고 척추 신경이라고 했죠. 네. 척추의 중추 신경은 척추 신경, 척추 자체입니다. 스파이널 네. 코드. 코드라는 것은 전선처럼 굵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엄지만 발만한 엄지 저기 그 손가락의 굵기 정도의 네. 척추가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 넘버 2 허리에 2까지 내려가요. 네. 원래는 날려가면 목과 가슴과 허리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코식스를 포함한 그 골반에는 다섯 개 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런데 콕식스 저기 뒤에 다섯 개 전에 골반 바로 위에 허리에 다섯 개 중에서 두 번째까지 척추가 내려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채우느냐면은 코다 이큐나라고 해가지고 말총처럼 말꼬리 있죠. 말꼬리 보면 이렇게 막 털이 길다랗게 머리카락처럼 네네. 다 나오잖아요. 네네. 말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기 엄지에 굵기만한 척추가 쭉 내려오다가 허리의 두 번째 뼈까지 거기까지 오고 허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골반에 있는 다섯 개 뼈에까지는 뭐가 있는 거 하니 이 말총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네. 늘어져가지고 내려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와 척추는 붙어 있어가지고 그 스파이널 저기 그 척추의 그 세레브럴 스파이널 플로이드 그러니까 뇌 척추 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뇌와 이 척추 사이를 다 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요. 그래서 척추도 물로 채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척추에 있는 거하고 뇌하고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네. 물에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마취를 하려고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지만 척추 마취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를 하는 거 아니 맹장 수술한다든가. 아. 맹장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밑에만 하기 때문에 밑에만 마취시키면 상체는 그대로 있어서 말도 하고 수술한 거 듣기도 하고 또 자궁 수술 있잖아요. 자궁 예. 수술, 자궁 저 예. 절제 수술, 예. 예. 히스테렉토미. 자궁 절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전신 마취도 할 수도 있지만 예민한 사람 나 자겠습니다. 그럼 전신 마취를 해줘요. 그러나 네. 그래도 척추 마취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혈압이 높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네. 전신 마취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못 깨어날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척추 마취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수액에다가 마취를 약을 넣는 거예요. 아, 수액에다 넣는 거예요. 수액에다 넣는 거예요. 아. 그 CSF, 세레브럴 스파이널 플루이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관통을 해야 하잖아요. 네. 저기 뼈를. 어디를 관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척추라는 것은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네. S 모양으로 커브도 네. 된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플렉서블 하잖아요. 네. 앞뒤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막 구부리고 뒤로도 젖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뼈가 만약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안 되죠. 네. 딱 붙어 있어가지고 꼼짝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카틀리지 연결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좀 앞으로 휘 이렇게 구부리면 뒤에 뼈가 벌어지죠. 제일 많이 벌어지는 데가 허리에 있는 1, 2, 3, 4, 5가 있어야 되죠. 4, 5번에 있는 그 버티브라 척추가 제일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척추에 마취를 하려고 그러면 네. 이 척추 안에다가 이제 약을 집어넣어야지 마취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무슨 뇌염이라든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뇌염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척추에 있는 박테리아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도말해가지고 봐야지 네. 이 병균이 바이러스다. 뭐 네. 박테리아든지 알 수 있고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취할 뿐만 아니라 수액을 그래야지 검사할 경우에는 이 허리에 있는 제일 많이 그 유격이 많은 네, 네. 4, 5, 4, 5 사이가 제일 벌어지기 쉽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주사를 넣는 거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4번 5번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이 왜 4번 5번 뼈가 뭐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움직이다 그렇죠.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네. 거는 좀 대부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네. 가슴이고 뭐 있는니까 잘 못 움직이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몸을 유동성 있게 막 네. 구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려면 네. 네. 일단은 이제 구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슴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허리에 4, 5 거기가 제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간격이 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하거나 이제 그 물을 뽑을 때는 척수에 있는 물을 뽑을 때는 웅크리다 그래요. 네. 웅크려가지고 이제 허리에서 뽑는 예, 다 웅크리면 이게 바짝 이게 뒤에 있는 것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응? 4, 5번이 제일 먼저 벌어지는데 네. 웅크리고 막 있으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고기를 주사로 찔러가지고 물을 네네. 빼는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근데 물을 빼면은 갑자기 이제 혈압 좀 어지러워요. 아. 디지니스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심하면은 좀 막 좀 노이즈 이게 막 토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럴 때는 벗고서는 많이 뽑지는 못하죠. 그냥 그렇죠. 적당하게 조금만 뽑고서는 누워 있다가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되면 그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31쌍의 척추신경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31쌍의 척추신경. 예.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12쌍의 말초신경. 말초신경이 그 다음에 척추신경은 31쌍의 또 말초신경이 있는 거예요. 있고. 예. 네. 예. 그래서 잠깐 여기서 그러면 예. 또 그럴까요? 찬양 듣고 예. 네. 알겠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 예.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네. 이 나라에서 그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네. 전신 마취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쉽죠. 그러니까 아, 전신 마취가 전신 마취하려면 애들을 구부리려고 그러고 아파하고 네. 또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른들은 쉬운데 아, 크니까 네. 애들은 아무래도 좀 스페이스가 좁으니까 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기도 하고. 아, 그래서 네. 여기서 애들은 또 나이가 드신 분에 비해서 그렇게 뭐 죽을거나 뭐 그렇게 무슨 네. 예, 노인병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쉽죠. 네, 아, 그냥 그렇게 하는. 한국에서는 부분 마취 하나 봐요. 그럼요. 아 그죠. 부분 마취 많이 합니다. 아, 네. 부분 마취가 네. 더 편할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네.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신경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아, CVA라는 말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스트로크 영어로는 다른 말로 이제 뇌리혈. 뇌리혈. 뇌리혈. 저는 이쪽에는 처음 그, 들어와서. 아니 저 뇌리혈 스트로크를 뭐라고 그러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중풍, 중풍. 죄송해요. 맞습니다. 그 뇌일리혈, 아. 뇌에 있는 그 피가 네. 아, 막혀가지고 네네. 그래서 영양,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보고 이제 중풍, 뇌일리혈 그러거든요. 아, 영어로는 이제 스트로크라고 보통 그래요. 그런데 아, 네. 이제 그럼 우리나 보통 사람은 저기 중풍 그러지만 네. 의학 용어로는 CVA. CVL. 예, CVA. 그 Cerebral Vascular Accident 그래요. 아, CVA. 아. 예, C는 Cerebral. Cerebral라는 것은 뇌라는 뜻이고 아. Vascular. Vascular라는 것은 혈관이라는 뜻이고 아. 뇌혈관의 Accident. Accident가 그러니까 CVA라고 보통 그래요. 아. 그러니까 보통 뭐 Stroke. 우리가 여기 희비에서 이제 병원에 가 그러면 CVA가 왔다. CVA. 스트로크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네.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의학 용어고 네. 하나는 그래도 그게 다 퍼퓰러한 말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로크 보통 네. 말하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왜 그것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 두 가지 기전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뇌가 다른 그 조직에 비해서 다른 신경에 비해서 뇌는 신경의 가장 그 아주 프라이머리 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두부처럼 불렁불렁한데 아. 이 영양하고 산소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만큼 영양하고 말하면 피가 산소가 안 들어가면 예, 안 들어가면 이상이 죽어버려요. 생기... 어. 이상이 생기는 건 아예 죽어버려요. 죽는... 아 죽어버려요. 네. 네. 네크로시스라고 그래요. 네. 괴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되게 민감하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왼쪽에 문제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에 신경이 어떻게 다쳐가지고 거기에 파열된다든가 아, 그러면 갑자기 말을 못하게 갑자기 말도 못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뇌라는 것은 다시 재생할 수가 없거든요. 네. 신경도 재생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 CV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CVA, 액시던트. 액시던트라는 말은 뭔가 하니 블록됐다는 거예요. 네. 막혔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뭐가 막혔다는 게 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하고 또 산소가 산소. 그 뇌에다가 계속 들어가는 들어가야 그 되는데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요. 막힌 것이 있어요. 막혔다는 건 무슨 말인 거 아니 혈전이라 했어요. 네. 우리 몸에 피는 네, 어떻게 돼요? 네. 저 물고 타야 하잖아요. 네. 나오면 응고가 돼서 굳어져서 무슨 조그만 아, 무슨 모래가 같거나 막 그렇게 물질이 생기지만 네. 이 안에서는 항상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다든가 또 이물질이 이제 무슨 기름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인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이 떠돌아다가 간단한 그 뇌에는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늘거든요. 네. 거기에 탁 박히면 그 밑에 서브할 수 있는 그 저기 그 보내주는 산소와 영양이 스톱하면 그 밑에 내려가 있는 조직들은 다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막히는 경우 혈전이나 네. 스럼보시스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혈압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터지죠. 터지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터지게 되면 터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영양과 산소가 내려갔는데 터지고 나면은 중간에서 끊어지니까 네. 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 CVA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는 막히든지 네. 혈관이 터지든지, 터지든지.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혈관이 이제 이렇게 혈전 네. 고체가 동글동글 조그만 것들이 딱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60이 넘으면 먹으라는 약이 있어요. 아. 아스피린 먹으라는 거예요. 아스피린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전 있잖아요. 네. 혈전이라는 것은 피가 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피를 이렇게 풀어주는 응고된 피를 풀어주는 역할을 아니요, 하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고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몸속에 있을 때는 물처럼 예, 흐르다가 네. 네. 밖에 나오면은 굳어지잖아요. 네. 그게 원칙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응고가 된단 말이죠. 네.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응고 물이 응고되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거예요. 아스피린에 우리가 보통 감기 들으면 먹죠. 네. 아스피린에 그런 기본적인 것이지만 네. 뭐 파나돌, 또 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하면 아스피린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아스피린보다도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보다 아스피린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는 건데 네. 파나돌.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말 또 뭐 있죠? 뭐 이 나라 파나돌 먹죠. 네, 파나돌. 예,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뭐 열 내리고. 네, 예, 모든 뭐 아픈 거는 파나돌 주고. 예, 진통도 되고 말이죠. 네. 이 파나돌이 한 알이 그게지 400mg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알 먹어요? 둘 먹어요. 두 알 먹잖아요. 800mg 먹는 거예요. 아, 네. 800mg 하나에 400mg이에요. 그런데 네. 이 설전을 네. 저기 안 생기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100mg을 먹는 하루에 100mg. 예.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400mg, 800mg 먹는데 100mg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기 들릴 때 심할 때 어떻게 해요? 세 번 먹잖아요. 네, 하루에 또 아니면 두 번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400mg, 800mg, 몇 mg이에요? 저녁 저녁 때 먹는다. 12시간마다 먹는다 그래도 1600mg. 근데 100mg 얼마 안 되잖아요. 완전히 적은. 물론 많이 먹으면 네.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위에 그 에스드가 돼가지고 네, 위궤양이 생기기도 네. 하고 심물 나고 불편한 네, 것도 있어요. 네. 그러나 100mg이라는 것은 작거든요. 아주 적은 양이네.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네. 저희 엄마가 당뇨 혈압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병원에서 중풍약이라고 줬다고 그러시면서 이거 꼭 먹어야 돼. 그렇죠. 한 해 하나씩 먹어.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중풍약이라고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풍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혈전을 막히는 거. 네, 저희는 이제 모르니까 예.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예. 또 그런 거 예. 고체가 되는. 네. 예. 그 물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고체가 돼서 혈관을 막게 되는 거. 뭐 혈전이라 그래요. 네. 전이라는 거는 막예전.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란 뜻이에요. 네. 막예. 네. 혈은 피에 있는 막예. 네. 그 피를 이제 막 놓는다 이제 그 뭐 이 아, 네. 한자로는 혈전이라고 우리가 혈전. 얘기를 하고. 네. 예. 그 뭐 스럼보시스라 그래요. 근데 네. 그것이 예.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100mg 먹는다는 것이.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 이렇게 그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뭘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 blood brain barrier라고 있어요. 우리가 피가 도는 것은 우리 온 몸에다가 산소 영양을 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은 다 피에서 각 세포로 다 들어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독성이 있다든가 네.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른 데는 들어도 좀 뭐 또 없어도 괜찮 있어도 괜찮지만 뇌에는 치명적이잖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가지고 피가 뇌를 통과할 때에 그 barrier가 있어요. 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세포들은 다 들어가는데 피에 있는 물질은 다 한번 통과하거든요. 네. 어떤 그 조직이든지. 그러나 뇌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작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글루코즈. 우리가 영양은 뭐 중요한 것이 단백질, 저기 이제 카보하이드로트 아닙니까? 네. 탄수화물. 네. 그 탄수화물은 들어가요. 아. 물도 들어가요. 아. 물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 들어가죠.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필수 아미노산 몇 개밖에 없어요. 아. 그것만 들어가요. 지방은 못 들어가요. 어. 지방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아니죠. 예. 콜레스테롤 생기고 예. 뭐 보통 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고. 뇌는 굉장히 가늘고 델리킷한데 아. 거기 지방이 들어가지고 두꺼워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물 들어가고 제일 작은 거. 네. 탄수화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건 뭐 우리가 뭐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뇌가 몸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또 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또, 또 방패막이를 또 네.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잠깐 네. 쉬었다 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찬양 듣겠습니다. 네. 나의 아멘. 아멘.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신경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더 해야 되는데. 네. 아까 하다가 말한 거 있지만 이제 뭐 권투 선수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넘어져서 탁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컨커션. 네. 뇌가. 네. 이 물속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가 탁 다치면은. 네. 막 어찌하잖아요. 그렇죠. 어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별이 보인다 그래요. 그렇죠. 별 보인다. 별 보인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너무 디지니스, 이거 현기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저도 그랬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산에서요? 사다리. 아, 사다리. 사다리에서. 네네. 하다가 너무 이래 뭐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발팔리져 버리고서 그냥 헛디져가지고. 네. 아이고, 혼났어요. 정신을 잃었었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뭐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네. 하여간에. 네. 이래도 뭐 교통사고 뭐 작은 거라도. 네. 갑자기 충돌하면 이게 뇌가 컨커션. 네. 충격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잠깐 이제 만약에 의식을 잃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네. 잠깐은 의식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네. 뭐 1분이라도. 네. 뭐 다시 돌아오지요. 네. 심할 때야 뭐 오래 가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 후유증이 1년이 갑니다. 아, 잠깐 의식을 잃어도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그런 건강에 따라서 다르지만. 목사님, 그 의식을 잃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수면 상태하고 의식을 잃는 거하고는. 예. 전혀 다르죠. 틀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뭡니까, 뇌하고 스파이널 코드, 척추의 가운데 브레인스템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민감한 데인데, 거기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통사고다거나 탁. 네. 차치면 그러면은 거기서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번 깜짝 그냥 이게 한번 잃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마비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의식을 잃는 거죠. 되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면 이건 신경학적으로 1년이 가요. 반드시 1년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확실히 괜찮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려면 1년 동안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전에요 충격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팍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지기 직전에 저의 느낌이 어땠냐면 네. 막 토할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토할 것 같은데 왜 내가 점심을 잘못 먹어서 체했나? 왜 그러지? 하고 나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눈 떠보니까 누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종류의 그 종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예를 들면 저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우기만 했지만 네.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네. 하여튼 몇 년 전에 네. 제가 이제 집에서 뭐 망치질을 이제 뭐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다리를 앞에 헛디뎌가지고 네. 굴러가지고 완전히 이 뒤통수가 땅에 아유. 그냥 딱 떨어졌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그런데 아유. 정신을 잃는데 죽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깼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책에서 배우고 신경외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이것이 1년 동안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그날 이제 떨어져가지고 괜찮은데 머리가 조금 무겁긴 했어요. 네.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가지고 네. 이제 낮에 그리고 저녁 때 네. 다시 그 뭐 저기 뭡니까 저 가라지에서 네. 차고에서 이제 뭐 좀 정리하느라고 웅크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또 정신이 나가요. 나가더니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내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네. 그래야 느끼겠어요. 짧으니까. 만약 길면 그걸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더라고요. 어머. 며칠을 그러셨네요. 예,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내가 그렇구나. 이거 1년 간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질 때 뭐 그동안에 잘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쳐가지고 너무 심해서 네. 문짝을 그지 막 부셔뜨려가지고서 데리고서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하게. 병원에 가서 네. 그때서야 알았어요 깼어요. 그 동안에 교통사고 났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앞에서 이제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이제 기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상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충격. 하는 순간. 네,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운전했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닿는지를 모르고 아는 사람은 받은 사람. 예. 그 받은 사람만 자기는 우회전하는 거였어요. 그 상대방은 직진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가다가 자기는 운전하는 거기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술하는데 자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네. 앞에 사람은 이제 그 외국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잘못 없다고 막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도 뭐 이익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보험이 들었겠지만 다 감수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1년이 안 됐는데 저희 계속 체크를 받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의사가 그러더라고 해요. 1년 동안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합니다. 예. 저는 그때 기절할 때요. 그 우리 아이가 손톱이 빠져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여기가 손톱이 찢어진 거예요. 손톱이 빠져버려 문에 이제 찢겨갖고 손톱이 빠져서요. 그래서 이거 조그만 수술이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라고 그래서 예. 있는 동안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쇼크를 받으셨군요. 그러게요. 아, 참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봤어요, 또 제가.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마비가 오고 졸도 코마 이게 혼수 상태가 오잖아요. 네. 예, 이거 보고 이제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그래서 네. 그 피 그러니까 뭐랄까 이스케믹 피에 네. 그 산소가 부족함. 네. 예?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산소가 부족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오면 이것이 5 내지 50분,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에 그런 것이 생기면 그 증상이 무감각해지고 네. 일시적 마비가 오는 거예요, 다리가. 네. 말 못하고 일시적입니다만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 CVA, 뇌일을 이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서 괜찮아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런 네. 경고예요. 아. 앞으로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조심해야. 크게 오면은 그때 진짜 마비가 돼서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경고를 받아들여야지 네.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혈압이 원래 높아다든가 네. 또 어디가 좀 뭐 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네. 뭐 콜레스테롤이 있어가지고 이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네. 또 뭐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번 그러고 나면은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네. 경고로 삼아서 혈압도 재야 되고 피 검사하면서 네. 잘 조절을 해야지 좀 롱라이프가 되지 네. 아니면 목사님 저 아시는 분 중에는 그 머리가 왼쪽이 항상 시리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중풍에 관련이 되나요? 그건 다르겠죠. 아, 다를까요? 다르죠. 센서리 노브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네. 이 얼굴에서 센서리 노브 네. 뭐 차다든가 이거 느끼는 일곱 번째 페이셜 안명신경에 주로 됩니다. 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군요. 예, 프리포럴 노브이기 때문에 네. 중추신경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목사님 잠깐 쉬었다가 네. 가겠습니다. 네. 찬양 듣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이제 뇌하고 이렇게 중추신경하고 이렇게 척추신경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말씀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어떤? 예, 예, 우리가 뇌가 이제 있다고 그랬고 뇌에 네. 붙어 있는 그 스파이널 그 척추가 42cm.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는 거니 이 스컬 이 머리에 제일 큰 구멍, 이 목뼈가 올라가는 큰 구멍이 있어요. 네. 예, 포라멘 마그넘이라는 큰 거기서부터 마지막에는 넘버 2, 허리 두 번째까지가 42cm가 되는 그런 네. 길이가 있고 네. 뇌신경은 12의 12신경의 안면신경. 네. 안면 크레니얼이다 보니까 뇌신경이죠. 네. 그다음에 척추에는 31쌍의 네. 또 예, 스파이널 러브 척추 신경이 네. 예, 있는 것이고 네. 또 두께는 엄지 손가락만 하다 그랬는데 엄지 손가락만 하는데 다 똑같은 엄지 손가락이 아니라 이 위에는 목에 있는 네. 목 쪽에 그런 그 쭉 척추 내려가다가는 양쪽에 팔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팔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네. 이 척추에는 두꺼워요. 보통 엄지손가락만큼 두께인데 네. 팔이 내려가는 그 신경이 분포되기 때문에 거기는 더 두꺼워요. 그리고 또 내려가가지고서 이 가슴 밑으로 내려가지고 허리 쪽에 뭐 다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하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 하지가 내려가기 위해서 또 이 척추의 신경의 두께가 엄지보다 더 두꺼워요. 아. 그래서 두 번에 블록 하다 또 블록 이게 두 번 블록 해가지고 네. 마디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팔다리를 연결하는 신경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다음 다음번에 네, 해야지 않겠나 네. 싶고. 네. 그런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떤 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뇌신경 12신경에 대한 얘기. 네. 또 척추 신경에 대한 거. 예,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말씀을 드려야지 네. 더 이해가 더 네. 아유 오늘 목사님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뇌신경, 척추신경 네. 정말 저희들은 공부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목사님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눈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몸이 그려져요. 그래서 뼈가 그려지고 참 재미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중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다음 시간에도 중풍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체크가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한 번씩 아침에 깨서 재면 좋죠. 아, 네. 네. 네, 이게 마음이 그런데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 모시고 뇌신경과 척추신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해 나는 신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